벌써 나를 잊으셨나요? 사랑했던 그날을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데 벌써 나를 잊으셨나요? 사랑은 이렇게도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. 당신은 떠나도 여자이기에 나를 잊으셨나요? 사랑했던